언제까지 당신 곁에 나를 버리고 살 것을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슬픔이라면 사랑하는 당신 꿈에 돌아가 안길 것을 낙엽진 가을에 낙엽진 가을의 눈물 눈에 덮인 긴 겨울밤 못 잊어 못 잊어 당신은